내 영혼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파워풀한 크리스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능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든지 말든지 여전히 세상은 내 주변은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썩어가고 부패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왜 무능한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친구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크리스탄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차에 가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는 무능한 차가 됩니다. 그 차는 쓸모없는 차가 됩니다. 혹은 가스가 있어야 될 그 가스통 안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 차는 완전히 퍼지게 됩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물기를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새롭게 가스를 집어넣어야 그 차가 이제 차답게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있는데 아무리 차가 BMW, 아우디, 렉서스, 다치 카라반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가스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능한 그리스도인 무늬만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이 개수와 같은 것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작업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럽니다. 호흡이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뭐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오랫동안 뭐 10분 이상 중단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여기 제주도 분 있는데 제주도 해녀들은 뭐 몇 분 이상 숨을 안 쉬고 참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봤자 뭐 1, 20분이겠죠. 1, 20분 이상 호흡이 중단되면 죽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거나 우리의 기도가 아주 뜨문뜨문 맥박이 천천히 뛰면 이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 영혼의 건강을 측정하는 것을 바로 기도로 측정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다 아니면 영혼이 병들었다를 판별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여러가지 교회에서 수고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기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병들은 쇠약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호흡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일단 좋아요. 여러분 마라톤너들이 맥박을 뛰어보면 이 사람들은 1분에 몇 분 뛸까요? 한 40분 정도 뛴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것을 스포츠 심장이라 그러던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몇 번 호흡을 하지 않아도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2시간 동안 여러분 한 10분만 달리면 막 침이 질질 나오잖아. 근데 마라토너들은 2시간 동안 여러분이 달리는 그 속력보다 더 빠르게 2시간 이상을 달려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폐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호흡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몇 박이 천천히 40분 이상 그러면 작을수록 좋느냐 그게 아니죠. 또 1분에 10번 뛰면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못 뛰는 거예요. 근데 제 같은 사람은 1분에 한번 뛰어보니까 80번 뛰더라고. 벌떡벌떡거리던데. 예. 이래도 좀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일단 호흡이 규칙적이고 아주 이 호흡이 일단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항상 측정해 보는 것이 뭡니까? 호흡. 맥박을 재보고, 아니면 아픈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산소호흡기를 들이대는 것. 그래서 이 호흡이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도도 우리 영적인 건강에 아주 중요한 거다. 기도가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규칙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영혼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호흡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죠. 들이마시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날숨, 내뱉는 것을 들숨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마시는 것과 내뱉는 것, 이것이 호흡이죠. 호흡은 마시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마시고 내뱉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 그럼 마실 때는 무엇을 마십니까? 물론 공기를 마시지. 근데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O2를 마시잖아. O2. O2를 모르는구나. 산소. 그럼 내뱉을 때는 뭐를? CO2.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이게 호흡이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할 때에 내뱉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호흡, 이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내 속에서 내뱉어야 될 것이 있고 또 내 속으로 들이마셔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몰아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이걸 몰아내죠. CO2처럼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없는 것을 하나님 O2를 내가 들이마시게 O2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내 영혼의 호흡이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몰아내야 되는데 내 속에 몰아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몰아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 내 속에 기도할 때 몰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영적인 CO2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죄는 우리를 무능케 합니다. 아까 왜 우리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느냐 세상 속에서.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 범위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면 내가 담대하게 혹은 강하게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떳떳하게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사촌 형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나서 집에를 한참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하면 내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떳떳하게 내가 뭐를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서 수많은 죄를 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 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 설교를 잘 못할 거야. 모른다 믿고 혹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나의 은밀한 죄를 알고 있다. 그럼 내가 그 눈이 무서워서 아마 떳떳하게 설교를 못할 거야. 여러분 어릴 적에 이런 기억 없습니까?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혹은 내가 아버지가 아끼는 어떤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그걸 형이 봤네 혹은 옆집 내 친구가 봤네. 그럼 옆집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툭 하면 말 안 들으면 너가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아버지한테 말한다면 아 됐다고 하면서 온갖 그 딱지도 갖다 바쳐야 되고 구슬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를 무능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CO2, 영적인 CO2 죄를 몰아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CO2를 몰아내느냐?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자 어떻게 한다고 하면 제가 나간다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몰아내신다. 없이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하면 내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백할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불의한 종입니다. 고백하고 자기 죄를 인정할 때 그때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너 돈 헌금 많이 하면 혹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내가 죄를 없이 해주겠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돈 없는 사람들은 죄를 늘 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방법, 죄를 고백하라, 죄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사하여 줄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나는 죄인이다 하면 되는데 왜 말을 못해?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내 호흡은 먼저 내 속에 있는 CO2가 나가야 되는데, 이 죄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날숨의 기도의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우리아를, 우리아 자기의 충신 장군을 가장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지적받고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이게 바로 날숨 기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기도입니다. 다 죄, 죄, 죄 나오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의 뜻은 줄 것을 안 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당연히 내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의 대가를 주어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란 말은 당연히 받아야 될 나의 죄값을, 죄짐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라, 없애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당연히 줄 것을, 당연히 죄의 대가를 나에게 주지 마소서. 그래서 내 속에 날숨 기도는 이게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가를 도말하시오. 도말은 뭡니까? 여기에 뭐가 연필이 묻어 있습니다. 도마는 페인트 칠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연필이 묻어 있으면 그 위에 새로 페인트를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내 영혼의 호흡, 날숨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회개를 할 때에 우리 속에 이제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개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호흡할 때 뭐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자동성으로 이제 들이마셔야 돼. 그럼 뭘 들이마셔야 될까요? 내 속에 이제 없는 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 O2는 무엇이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여러분 너무 좋아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구하라, 찾고 두드리면, 적어도 세 번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을 기도가 없다 생각하고 막 이걸 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도는 뭡니까? 밑에 11절 봅시다. 앞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자 그렇게 하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주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건 뭡니까? 멋있는 배우자? 아니면 엄청난 벼락 같은 돈? 아니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막 백설공주가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좋은 것이 뭔가? 똑같은 이 구절과 마태복음과 똑같은 병행 구절의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앞에도 똑같이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똑같습니다. 똑같고 마지막에 그 좋은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앞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신다는데, 누가 보면은 정확하게 그 좋은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이 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만 사실 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그 생기가 이게 곧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흙덩어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자기 앞에 골짜기에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뼈들이 있다는 건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만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곳입니다. 그런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하니까 에스겔이 생기를 들어가라고 기도했더니만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뼈다구들이 뼈다구 해장국에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살도 없는 그런 뼈다구들이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고?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외모도 남들보다 특출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뼈에 여러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살이라도 있잖아. 살도 없는 뼈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큰 군대가 됩니다. 세상을 뒤집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여호와의 생기,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람이 되고 세상을 뒤집는 그 파워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구하는 지혜, 아니면 물질, 혹은 시간,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먹고 먹고 먹어도 뭐가 돼요? 그거는 배설물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 알아요? 인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산소가 없으면 그거는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혹은 물을 마시고 그것이 에너지화되는 것은 바로 이 산소와 결합해서 그게 변화될 때 그 산소와 결합할 때에 우리가 먹은 것들이 에너지화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이 세상에서 배설물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나한테 지혜만 있으면 돼. 나한테 이 정도의 돈만 있으면 돼. 나한테 이런 시간만 있으면 돼. 다른 것 다 없어도 좋아. 나한테 이 여자만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나머지 다 내 인생의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내 속에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내 나는 파워풀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처음에 51편 1절 2절에서는 내 죄악을 몰아내달라고 내 죄악을 씻겨달라고 내쉬는 기도를 드렸죠. 이제 들음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성령이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만 내한테 들어오면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게 바로 들음하시는 기도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기도 오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그런 기도와 또 성령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런 기도만 통해서 호흡만 잘해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했던 급장이 베드로가, 어촌의 무식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변화되고 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내 쉬고 너희 죄를 내뱉고 성령을 들어 마시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베드로에게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했을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헌금 많이 해라. 다른 이야기 안 하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앞에 이야기한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여러분의 호흡이 돼요. 날마다 드리는 그런 호흡 기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호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때에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바뀌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내 속에 받아들일 때, 내 생각으로는 한 사람도 전도 못할 것 같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변화되어 오는 거예요. 파워풀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일을 받으신 분은 있겠지만 이번 5월달 우리 청년부에서 중보 기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1년 동안 하자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딱 5월 한 달 동안만 우리가 중보 기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 매일 11시. 웬만하면 11시에 집에 있죠. 11시 넘어서까지 싸돌아 다니지 말고 다 집에 들어가세요. 혹시 집에 안 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11시가 되면 우리 청년부들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몇 분 기도? 11분 동안 기도하세요. 저녁 11시에 11분 기도하는 겁니다. 11시 11분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각 11시에 11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11시에 11분 동안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쭉쭉쭉쭉, 예,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지방들이 다 빠져나오고 여러분의 영혼의 다이어트가 될 겁니다. 11시 11분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혼에 있는 그런 지방들이 다 태워져서 성령으로 태워져 없어버리고 정말 영적으로 날씬한 여러분 쭉쭉빵빵의, 예,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11시 기억하시고 이번 한 달 동안만 우리가, 근데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걸 말하는데 특별히 중보 기도의 달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 여러분 아시죠? 함께 예배드리다가 오랫동안 지금 보이지 않는 지체들, 아니면 주변에서 지금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아마 성령님께서 머리 떠오르게 할 겁니다. 박재철.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부에 좀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이 영적인 호흡들이 운동이 잘 돼서 정말 건강하고 마른 뼈다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